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플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주제는 우리끼리 내 맘대로 응답하라 학창시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H.O.T의 캔디 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번 주제는 응답하라 시리즈로 저희가 미리 플래닝을 했을 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편은 온라인 편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오프라인이 나갈 예정이에요. 네,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미디어 네. 이런 종류에 그쵸.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들어갈까요? 일단 컴퓨터부터 들어갈까요? 컴퓨터요? 네. 옛날 컴퓨터와 지금 컴퓨터는 많이 다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그래요? 네네. 전 좀 더 자연스럽게 노래로 시작했죠. 아, 노래로 시작할까요? 아니요. 근데 인형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컴퓨터로 가보죠. 그래요. 아, 저는 네. 그래요. 미셸과 주디는 그거 아시나요?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CD 전에 있던 디스크요. 네, 디스켓인데 디스켓이죠. 디스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아니에요? 디스켓인가? 디스크죠.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네, 플로피 디스크라고 네. 이제 플라스틱에 이렇게 테이프 같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는 거 있는데 네. 한 핸드폰 모양의 정사각형만한 네. 그런 약간 색종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색종이스러운 크기에 있는 거는 네. 그거는 얇고선 큰 거고요. 네. 그것보다 작은 게 있었어요. 작은 건 좀 더 두꺼워요? 네, 두꺼워요. 그리고 그거는 들어가면은 딱 컴퓨터 들어가면 딱 클립되게 돼 있어요. 오, 네네네. 근데 네. 이거 원래 제가 아이디어 낸 건데 굉장히 서로 시작한 거죠. 뭐. 자연스럽게 너무 잘 뺏어가시네요. 당황했어요. 어쩐지 주디가 아무 말씀이 없더라. 아니 보면 볼수록 저 얘기하는 마티의 모습이 뻔뻔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삭제하시고 아닙니다. 어디 주디가 한번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 정말 그 핸드폰 모양이 아, 정상의 네. 주디 얘기를 해주세요. 그 뭐지 아빠가 아 그래요. 아빠가 네, 저희 아빠 회사에서 그 디스크가 많아서 딱지같이 서로 이렇게 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넘어가던가요? 그거 딱딱하잖아요. 아,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네. 이렇게 탁탁 치는 소리가 아 이게 딱지인가 해서 놀았는데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오빠랑? 네, 오빠랑. 혼날만 했네요. 네. 그걸로 막 따먹기 했나요? 그거? 아 하려고 했죠. 막 세 개씩 주고서 내가 다 따면 이기는 거. 어차피 아빠 건데. 아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CD로 갔죠. 네 CD. CD 네. 나왔을 때 참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CD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오디오 CD. 네. 그런데 컴퓨터에도 들어간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몰라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봐가지고 어 이거 오디오 CD인데 왜 컴퓨터에도 들어가지? 막 이런 좀 네 몰랐기에. 저는 디스크보다는 CD를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네 세대 차이가 길어져. 네 그래서 디스크는 윈도우즈 3.1 아세요? 전 모릅니다. 윈도우스 98은 알아요. 95부터 있었어요. 아, 95부터 있었어요? 아니, 윈도우 3.1이 있었는데. 3.1은 대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아니, 3.1. 아니, 거기도 워드 이런 게 있어요? 워드는 없었고요. 워드는 없었고 막 이렇게 네트워크 몇 점 몇 있고 막 아, 그거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났다. 뭐요? 무슨 아, 그것도 무슨 뭐 3.0인데. 아 이거 무슨 어쨌든 그런 워드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기준에 이제 워드 프로그램이 있었었어요 당시에. 오 신기하다. 네. 지금 와.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은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그 대포 게임. 네. 대포 게임 막 이렇게 아 설명하자면 아 이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그게 한 번쯤 해봤는데. 하는 거예요? 네, 윈도우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었던 게임인데 카드놀이 말고도. 아 카드놀이. 네 카드놀이. 카드놀이 뭔지 카드 몰라요? 카드 매치하는 거요. 아, 그건 되게 컴퓨터 재밌었어요. 기본 게임인데 이건 아직도 있어요. 아, 지뢰찾기하고. 아, 지뢰찾기. 맞아요. 와. 지뢰찾기 재밌었죠. 수업시간에 네. 맨날. 어쨌든 대포 게임이 이게 빨간색 깃발 대포랑 초록색 깃발 대포에 이렇게 산 지형이 매번 바뀌어요. 맵이. 네. 이렇게 시작 누르면 이제 랜덤으로 되는데 이제 각도하고 이렇게 재가지고 바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포 게임의 시초예요. 아, 그래요? 앵글버드예요? 네. 앵그리 버드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게임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네.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가 더빈가? 증조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보다도 더 높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그 뻘이에요. 네. 왜냐면은 앵그리 버드까지 가기까지가 포트리스 블루라는 네. 혁명적인 게임이 있었어요. 이건 남자라면은 제 나이 때 남자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이온 탱크도 여러 종류여 가지고 아 진짜 한 획을 그었나요? 네, 획을 그었어요. 포트리스 모르면은 진짜 근데 저도 그게 어떻게 생긴지는 아니까 획기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어떤 식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장난 없었어요. 장난 없었어요. 네, 벨리 맵 스핑스 아우 들으시면 네 맵 이름이에요. 맵 이름 스카이 아. 아우 이거 저 그건 기억나요. 그 게임 중에 지금 아우 벌써 탄성이 들렸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네네 어 이렇게 저랑 같은 이런 톤으로 어 와 이런 아 맞아 생각도 못했네 아 맞아 까먹고 있었다 뭔가 들어가 보고 싶고 다시 네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을 보고 싶은 네. 그런 네 그러면 참아주세요. 게임 나온 김에 컴퓨터 얘기 나오고 네. 게임 나온 김에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을 말씀드리자면 바람의 나라랑 바람의 나라 하셨어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엄청 바람의 열심히 나라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진짜로 나와서 이렇게 네. 타닥 타닥 타닥 하면서 바람의 나라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소를 죽여요.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알맹이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앉으면서 슬라이드하면서 먹는 거예요. 캐릭터가. 에? 이렇게 먹을 때 아 맞네 바람의 나라 침을 너무 많이 튀겨 뭔가 이상해요. 게임이 그렇다고요? 네 정말 네.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아이템 먹는 방법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이상했던 게 막 네. 빨개 보실 수도 있고 옷을 입을 수도 해요. 있고 아니요 바지 입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빨개 보세요? 저는 왜냐면 옷을 않아요. 벗으면 벗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갑옷 같은 게 있는데 갑옷을 벗은 거를 안 그러면은 기본 그게 아니잖아요. 갑옷 같은 게 아이템이에요. 그걸 벗으면 이제 위통 있고 바지는 입고 있어요. 네, 다 벗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그냥 만화 같은 캐릭터예요. 슈컸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때는 바람의 나라가 이제 혁명이었죠. 지금 이제 MMORPG의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증조의 증조 증조가 아니라 이제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좀 네. 내려오네요. 네. 그 메이플 스토리는 더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메이플 스토리는 그 훨씬 이유죠. 아, 메이플 스토리 이유죠. 그러니까 손자 그 정도 되는 거죠. 그쵸? 바람의 나라 손자가 네, 메이플 손자. 스토리예요. 네,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그 중간인가요?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이제 게임 장르가 좀 틀려요. 아, 그래요? 그거는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범버맨이라는 이 네오지오 게임에서부터 네. 시작된 건데요. 그거에 이제 아들뻘 되는 게임이에요. 아들뻘. 와, 네. 족보 나오네. 바로 이어지는. 게임의 족보구나. 네. 이제 지금 신생아도 나오겠네요, 이제. 아, 이제 아가 요즘 버전. 그래서 신생아는 뭔가요? 요새 출산율이 좀 저조해가지고 아 사회적 문제죠. 네, 한국에 좀 네, 출산율이 저조한 경우로 이렇게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인구가 요새. 없어서 그 네. 나이 또래 인구가 없어서 네,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우선 크레이지 아케이드 분은 자식 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없아 정말 네. 새로운 본인도 발상이다.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그쵸. 없어가지고 요즘에 네, 사회적 네. 문제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크레이지 아케이드 저도 한창 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그 당시 이제 제가 했을 때 인터넷도 느리고 네. 저희 집 컴퓨터가 엄청 느렸어요. 네. 그리고 치트가 하나 있었는데 서로 이제 고수끼리 나중에 남잖아요. 네. 1대1 남으면은 서로 잡기 진짜 힘들어요. 둘 다 잘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항상 이겼던 게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하나만 안 넣으면은 서로 3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터지고 나서 나오는 네. 건데 네. 저는 거기다가 바로 앞에다가 하나 더 놔요. 그래서 자폭을 해요. 왜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도 느리고 인터넷도 느려가지고 제가 늦게 터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대방 그러면 이거 버그스냐 뭐라고 뭐라고 엄청 욕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겼어요. 진짜 아유,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좋게 된 거네요. 네. 악용한 거죠. 전 네.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디까지 만들었거든요. 승률 80%였어요. 저는 첫 판에 지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못 깨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깨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요? 무슨 버블 같은 거가 뭐 터졌는데. 상대방이. 한데 갇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한번 물풍선을 맞춰서 죽인 네. 거거든요, 본인을. 아, 죽인 건 아니고 죽기 직전을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동료가 이제 터트려주면은. 네. 다시 살아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이 터뜨리면 이제 완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맨 네. 처음에 그걸 하고 욕을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쇼크로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인터넷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쌍시에 막 이런 거 나갔나요? 아, 그건 몰라요. 초등학교 때여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진짜 네. 정말 쇼크였던 되게 위험해요. 막 스페셜 캐릭터 나왔는데 제 값을 못하면 욕 엄청 먹어요. 진짜 웃긴다. 뮤직 한번 듣고 하고 싶다고요? 네. 네. DJ 미셸 네. 노래 한 곡 틀어 주시죠. 저희 Drop the beat. Let's go go. Let's go.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곡은 곡은 곡 듣나요? 곡은 SS501의 I'm Your Man 틀어 드릴게요. 추억의 노래죠? I'm Your Man. I'm Your Man. 왜 그래요? 전화기 다시 내려놓고 꽃다발 가슴에 묻어두고 밤새워 써둔 편지도 비에 적셔 내린대 창문은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귓가에 들리네 아까워나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나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워나 너하고는 다른 여자 몰라 안녕 그대여 따라다 오늘도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갔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아 I'm your man 거리로 보게 내줘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 나타나 I'm your man 꿈에라도 노래줘 웃으며 밝혀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m your man 눈 감은데 선명해도 그대의 목소리 들려와도 그대 향기는 돌아도 이미 그댄 떠나고 덧나니 또 생각나고 가고 났어야 알아줘 이게 바로 사랑일까 떠나가 그대여 아까워나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나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워나 떠나버린 이 생각 지나간 한 잔 잊은 거잖아 귀찮아잖아 내 나야 안 되니 내가 네 사람이잖아 안녕은 그대여 따라갔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안녕은 그대여 따라갔다 오늘도 그대 같던 나질 않나 I'm your man 걸음도 해내줘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날 I'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다시 더 밝혀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I'm your man I'm your man 네 요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요새 이제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한창인 거에 비해 네, 옛날에는 그런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버디버디와 버디버디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안 했지만 뭐 친구들 많이 해가지고 신발에 날개 달려 있는 네, 초록색 신발. 네, 헤르메스의 신발이라는 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아셨죠? 그럼요, 알죠. 네, 그럼 아셨죠, 주디? 그렇죠. 옛날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것 정도는 봤잖아요. 그렇죠. 헤르메스가 무엇을?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면 맞아요. 아, 그리스 로마시나. 요새 한창 유행하는 디오니소스. 늦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흥을 너가 깨버렸으니 책임져라. 근데 그, 아, 저희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프토픽 죄송하고요. 네. 뭐 얘기하려고 했었죠? 버디버디요. 네, 버디버디. 그 크리스 로마시나가 네. 헤르메스 지식 자랑하려다가 아, 헤르메스가 무슨 신인지 아세요? 그 네,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치유의 신.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소통의 네. 신이어가지고 버디버디가 그 날개... 배달부예요. 편지 같은 거 네. 배달해주고 사랑의 편지 이런 거 배달해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네. 그래서 버디버디 했고 네. 네, 싸이월드 추억의 싸이월드 네이트온이 싸이월드랑 연결돼 있죠? 네, 연동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MSN인데 거기서 뭐 버디버디도 그렇지만 싸이월드가 진짜 획을 네. 그었죠. 일단은 막 버디버디랑 SNS의 획을 네 진짜. 버디버디랑 MSN이래. 뭐죠? MSN은 채팅 시스템. 채팅 시스템이면서 이제 싸이월드로 들어가면서 네이트온의 그 채팅 시스템을 네. 갖고 가면서 자기의 미니 홈피를 만드는 그런 네. 뭔가 딱 스텝업 났어요. 그거는 정말 좋았어요. 싸이월드가 솔직히 계속 외국에서 나왔다라면은 이게 엄청 페이스북 과 거의 맞먹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 페이스북에 약간 페이스북보다는 약간 국내적인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얀 보면은 같은 아까 전에 이제 가족에 비유하자면은 네. 같은 한 뭐 8촌. 8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어느 가문의 38대 손이면은 이제 이분은 싸이월드는 같은 성씨를 가졌는데 한 20대 손 정도 되는 걸. 네, 페이스북에 그래요. 얘기를 하시죠. 어쨌든 족보로 간다 이거죠, 이번에. 네. 이번 화가 족보로 있다. 갑니다. 족보가 네. 있다. 네. 어쨌든 같은 류니까 SNS니까 네. 그것도 짜열드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파도타기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스토킹. 맞아요. 스토킹이죠. 아, 맞아요. 파도타기는 솔직히 스토킹이죠. 저는 파도타기라고 해 가지고 순간 그 소리바다 파도 그거 기억나시나요? 소리바다 굉장히 오랜만이네. 소리바다나. 소리바다가 파도 플레이어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나요? 그건 몰라요. 아, 그건 약간 오프 노래 플레이. 네, 아, 오프 더 토픽이 아니지. 아, 네, 오프 더 토픽 맞네요. 아, 잠깐만. 왜 던지고 네. 거기서 잠깐. 그래서 일단 뭐 사이어즈에 들어가 있었던 게 뭐였죠? 막 핫한 거 정말 도토리 1촌평 BGM 막 내 무드를 막 표현하는 BGM. 맞아요. 저 그때 꽃보다 남자 파라다이스였는데. 코파는 진짜 그때 너무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사진에 꼭 자기가 느끼진 않지만 약간 그런 오글거리는 감정들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난 울고 싶지 않다. 이런 가끔 눈물 내가 한숨 쉬는 이유. 맞아. 그리고 막 그때 한참 인터넷 소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캡처본도 인터넷 소설 그런 그림에다가 그런 글 있잖아요. 막 내 여자친구 뭐 이런 거랑 아 정말 억울.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음악에 이끌려. 그런 거 있죠. 웃는 사진을 올리면서 난 정말 화가 난다. 그리고 거기서 맞아요. 막 엄청 밝게 아, 막 이렇게 입 벌리고 웃는 사진인데. 그런 것도 많고. 나는 가끔 미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약간 별도 뭐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오글거리는 1촌평들. 1촌평들. 1촌평, 1촌명. 네. 뭐 하나뿐인 나의 뿡뿡. 지, 네. 네. 뿅뿅. 지구에서 오직 나만의 누구누구. 어우. 그 약간 그런 거 뛰지 않았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1촌평 수로 인기 많다 없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거였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그래도 어렸어가지고. 아, 그럼 막 서로 막 엄청 멋있는 걸로 부탁한다고 막 서로 맞아요. 엄청 퍼가야 된다고. 네. 맞아요. 다 퍼가야 퍼가요. 그 물결 스크랩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스크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기 그거였어요. 지금 뭐 팔로워 수. 팔로워 수랑 비슷하죠. 정말 싸이월드가 없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요. 왜요? 전 그래도 그럼 계속 인기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페이스북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글거리는 것들이 제가 차마 그게 없어지기 전에 다 20년 후에 보면 페이스북이 솔직히 네. 얼마 전에 3년 전 이렇게 페이스북이 요즘에 하는 일들이 네, 페이스북 옛날 것도 요새 보면 어글거려요.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때를 추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아 누가 댓글 달았는데 진짜 댓글 달면 올라오잖아요. 네 댓글 달면 올라오거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봐도 오글거리긴 하더라고요. 오글거려요. 엄청 오글거려요. 고등학교였거든요. 근데도 오글거리더라고요. 같은 페이스북 시간대였는데도 오글거리는데 싸이월드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거기는 너무 허세였고 그리고 싸이월드 근데 어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럼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그때만의 포즈가 있어요. 싸이월드. 그래서 입이랑 눈 다 가리고 맨날 다 셀카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 다 가려도 알아본다? 맞아요. 다 그리고 찍을 거면서 다 가린다. 맞아. 그래서 그래서 다 가린 거 보고 그래요. 너 이쁘게 나왔다. 맞아. 다 가렸는데. 다 가렸는데. 가린 게 훨씬 나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 정말 슬프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리고 싸이월드. 네. 그 도토리 해가지고 네, 도토리 문화상품권 충전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요즘에 페이스북에는 그런 건 없죠. 막 뭔가 그거를 돈으로 사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서. 그렇죠. 페이스북 근데 실용화할 수는 있죠. 페이스북도 요새 구걸이 많죠. 페이스북 라이크 좋아요 구걸. 그렇죠. 네. 맞아. 근데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걸 통해서 돈을 받긴 하니까. 네, 요새는 또 그런 것 악용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페이스북 그 뭐 줄 테니까 좋아요 하고 뭐 공유 누르면은 그러상 네. 그러면서 돈 받고 하니까 네, 광고처럼 네.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더 틀고 갈까요? 그럼 이번에는 신승훈의 I Believe 틀어드릴게요. 오 명곡이죠. 뭔가 틀고 싶었어요. 네.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내가 아파할까봐 그대는 울지도 못했겠죠. I believe 흐르는 내 눈물이 그댈 다시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춰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래서 요즘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노래가 같이 나오면서 유행이나 뭐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네, 다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패션 피플. 네, 패션 피플.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럼 마티부터 갈까요? 뭐요? 왜냐면 그때부터 세대가 올라와야 되니까요.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네. 일본 뉴스를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TV를 많이 접할 경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핑클, SES, GOD, 신화 아시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기는 아는데 이제 그게 친구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지. 저는 심지어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막 소풍 가잖아요. 네. 그런 거 갈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한 명씩 네. 나와가지고. 거기서 저는 친구들 막 H.O.T 막 노래 부르고 핑클 노래 부르고 S.E.S 노래 부르고 막 이럴 때 저는 동요 화가 불렀습니다. 네. 네. 다음은 꼭 화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렀다고요? 네.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아니 동요를 여기서 틀 수가 없으니까요. 아 있어요. 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네. 동요는 조금 그렇지 그렇다면 않을까. 그 질문 왜요? 동요 뒷사나요? 주디한테 물어볼게요. 주디. 네. 저는 가장 생각이 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자들 뱅 앞머리 그리고 남자들은 바람머리. 아 바람머리. 가장 유행했던 게 제가 신화 팬이었어요. 네. 신화가 사집에 나올 때 네. 바람머리를 하고 나와요. 네. 거기서 전진이 특히나 아주 바람을 많이 날렸더라고요. 많이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바람도가 심해진 맞아요. 것 같아요. 세게를 유행도. 많이 쐈나 봐요 바람을. 그래서 머리를 많이 날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화도 그렇고 배용준도 네. 그렇고 네. 되게 많은 배우들이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자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약간 샤기컷처럼 여자들 약간은 보이시하게 맞아요. 약간 좀 짧게 것 같아요. 샤기컷이 샤기컷에서 비롯된 건가요?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이름이 비슷해요. 밑에는 짧게 정말 밑에는 쥐꼬리만큼 나오고 위에는 완전 무슨 풍선처럼 부풀어서 머리가 묶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약간 이론적으로 이제 머리를 부풀리면 얼굴이 작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들도 머리를 되게 사자머리 사자머리 그런 것처럼 파란색 수영복에 그때는 이뻤죠. 그렇죠. 아니 그 아니,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쁜 여자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스타일 이뻤으면 진짜 맞아요. 생머리는 얼마나 이쁠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쁘면 진짜 대한민국... 역시 미스 코리아가 똑똑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해서... 대표하는 여성분이시니까요. 그럼요. 그때 막 그래서 막 라이벌 구도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생팬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닌가? 맞아요. 서태지부터인가? 서태지도 그렇고 네. H.O.T 때도 장난이 아니었죠. 네. 그때가 아이돌 1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의 아이돌들이 그 아이돌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네. H.O.T. 네. 잭스키스. 네. 근데 그때 그 인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돌도. 그렇죠. 그때는 정말 사생. 뭐 진짜 집안에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는, TV도 뭐. 요새는 좀 다르죠. 개념 자체가. 네. 그렇죠. 네. 가장 뭐 솔직히 해서 숫자는 요새가 더 엄청날 텐데. 근데 그때는 그 이제 노력해야지 네. 잡을 수 있고 뭔가 네. 볼 수 있고 하니까. 왜냐면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없었는데도 그 정도로 모인 거면은 엄청 더 대단한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앨범이 나오면 이제 지금처럼 MP3 같은 데다가 넣는 게 아니니까 네. 앨범을 무조건 사니까 앨범수도 장난이 없고. 그 제가 알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미셸 씨에 가장 가까운 분이 네. 사생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사생까지는 아니지만. 사생까지는 아니에요. 어, 열렬한 팬. 굉장히 네. 열렬한 팬이었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 저는 그거를 궁금해요. 나중에 알았고요. 어, 어느 분 팬이었나요? 어, G.O.D 팬으로 시작했거든요. G.O.D 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방신기. 동방신기도 네. 빠질 수 없죠. 아, 동방신기. 일어나죠. 그 아, 뭐죠? 노래 그 침대가 뭐 되고 싶어. 어. 그 노래 뭐죠? 침대가 그 되고 싶어. 허그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거 진짜 네. 획기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생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네. 어, 그건 저도 들어봐야지 아는데 사실 저도 늦게 접했어요. 그 듣는 그 스토리를. 근데 어, 옷장을 열어보면 GOD 물건들이 가득하고 굿즈. 네. 어, 막 굿즈. 그리고 막 이제 나중에 조금 커서 아 동방신기 팬이라는 걸 아는데 다이어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어. 잡지 같은 거를 지문을 만지면 지문을 내면 돼요. 그래서 그 끝을 만져야 돼요. 아,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끝머리? 네. 네. 그리고 막 어, 알람이 시아준수의 뭐 줄리아? 뭐 이런 게 있고 어, 뭐 PMP 공부하라고 사준 PMP에는 동방신기 영상들이 가득하고 그랬었어요. 대단해요. 저는 아니에요. 대단하네요. 그냥 모르고 간 적 없어요. 네네. 열렬한 팬이었죠. 그때 되게 많았죠. 많은 가수분들도 있었고 네. 뭐 제가 아는 제가 팬으로서 리스트를 하자면 뭐 G.O.D, 코요테, 유리상자. 코요테. 아 그리고 나중에 폭탄머리 유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폭탄머리. 네. 누구지? 천정명인가? 근데 그럼 저는 왜 유행? NRG인가? 그 아 그 누구죠? 웃기게 생기신 분. 천정명일 거예요. NRG가 천정명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장나라, 비, 이효리 많았죠. 네. 아니 근데 천정명인. 아 이효리 씨 때부터 약간 섹시 컨셉이 유행하면서 그, 배꼽티 나오고 배꼽티도 그러고 저것도 유행했어요. 그 왜 어그부츠 같이 생긴 그 털 옷들. 털 옷들? 털 옷들. 이렇게 소매 이렇게 접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털 있는 것들 토시 같이. 이거 기억 안 나요? 몰라요. 아 이거 세대가 다른 건가요? 그건 무스탕 같이? 전 아닌데. 무스탕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죽 말하시는 거예요? 아, 가죽 말고 이렇게 털. 털? 이렇게 솜털 같이 이렇게 양털 같은 이런. 아, 이거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지? 아, 제 세대 분들은 아시죠? 네. 아,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네. 어, 그래요? 그다음에 뭐 또 유행한다고 하면 이제 H.O.T 같은 경우는 멜빵 바지. 그쵸. 같은 것도 많이 유행했고 진짜 2월이 들어가면서 섹시 컨셉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섹시 컨셉이 많이 없었다면은 네. 이제 2월이부터 많이 가리고 나왔죠. 네, 많이 가리고 나왔고 2월이 때부터 이제 빵. 2월이랑 여자는 이효리, 남자는 비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비가 막 비. 이렇게 레인이 막 네. 레인이 아, 비랑 세븐 아, 한때 세븐. 라이벌 구도였죠. 맞아요. 세븐. 세븐이 그 힐리스 타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춤추면서 네. 그거였죠. 그때 멋있었어요. 어, 세븐. I'm seven. 네. Seven. 이러지 않았나? 그럼 무슨 비는 그거 끼지 않았어요? 무슨 하얀 큰 장갑? 아닌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막. 어쨌든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죠, 노래. 네. 그게 선글라스. 한 14주인가 15주 동안 1위 했었어요. 와우. 엄청 길게. 대단하네요. 그 노래 아직도 들어보면 괜찮아요. 네. 그 이효리 노래도 아직까지 들어도 그쵸. 좋잖아요. 네. 이효리 노래는 진짜 1집 때부터 계속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패션도 그렇고 이효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이효리가 예쁘고 성격 자체도 약간 털털해가지고 오. 약간 호감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 아 본인께 호감이었다? 아니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명에 조금 뒤처진 목소리가 쳐져 그 뒤처진 좀 네. 늦게 왜 이렇게 접하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늦게 접하게 돼서요. 네. 네. 아 제가 네, 잘 몰랐어요. 네. 그런 거. 이효리는 아직까지도 모든 여자 아이돌들 다 대결 뭐 이효리를 뭐 끝내러 왔다 하면서 기사는 맨날 나오지만 이효리를 끝낸 적이 없고 아직 네. 잘 살고 있고 네 아직 잘 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네. 김상순 네. 씨인가? 네. 기타리스트예요. 네. 네. PD 아니에요? 기타리스트요. 아 그래요? 네. 뮤지션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아이돌들 제 시대 때를 말하면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아 맞아, 빅뱅 처음 나왔을 때. 더블스 저희 때거든요. 거짓말. 아, 근데 빅뱅. 더블스 오공이는 정말 죄송하지만 망했어요 정말. 네, 그래, 네 망했어. 저도 좋아했는데. 망하게 됐네요. 약간, 이상이 WS50이 그래도 다 리더인 잘 생겼었는데. 네, 리더는 한창 잘 나갔었는데 드라마도 막 찍고 이랬었는데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좋아하시는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좋아하시는 네, 한 방에. 본인이 좋아하셨던 한 방에 그렇죠. 네,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동방신기는 이제 가시고 있죠. 동방신기요? 동방신기. 아쉽죠. 동방신기. 그래도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근데 동방신기는 우선 일본, 동남아, 무슨 아시아를 그냥 한 손에 쥐락펴락했던. 그렇죠. 근데 거의 세대가 이렇게 세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동방신기가. 10년 넘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동방신기가 완전 그거였으니까. 네, 그러고 보면 영원한 건 없어요. 진짜. 꼭 진짜 오래 어리고 이런 유망한 아이돌들도 오래 갈 것 같은데도 막 맞아요.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신화가 그럼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신화, G.O.D 오래 가고 빅뱅도 지금 오래 가고 있고 슈퍼주니어도 오래 가고 있고. 아, 네. 슈퍼주니어. 네. 근데 슈퍼주니어 이제 계속 말이 많았었죠. 중간중간. 네, 그렇게 맞아요. 하고. 그리고 탈퇴하고 막 이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시점으로 아이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나오는 아이돌만 너무 많아서 노래도 잘 모르겠고 막 예전만큼 좋은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노래는 지금 들어도 좋은데 지금 노래는 약간 유행 지나면 아 뭔가 질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유행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아, 막 맞다. 한 가지 진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빅뱅의 선글라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잠자리 그 앞에 안 썼는데 앞에 안 보일 것 같은 앞에 안 보이면서 줄이 그어져 있는 그거 있잖아요. 햇빛을 가려주는 건지 안 가려주는 건지 아, 렌즈도 없는 렌즈도 없는 패션 아이템이죠. 마스크나 턱 가리개 그 아 맞아요. 요새 이해 안 되는 거 턱 가리개 턱에 땀 차겠어요. 진짜 턱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땀 차지 말라고. 아니 애초에 왜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 아이돌이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네. 약간 빅뱅 쪽에서 네. 네. 빅뱅 쪽에서 마스크 태양 진짜 많이 했고 근데 마스크한테 여기다 왜 꼬챙이를 박아놨어? 왜 못을 박아놨어?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뭐 아이돌 따라서 뭐가 있었죠? 막 그런 좀 통 넓은 바지도 유행했었고 체인 벨트 네. 뭐 이런 거. 체인 벨트 이런 것도 유행했었고 막 그 있잖아요. 삼각형 스카프 있잖아요. 지드래곤이 아, 많이 하던 체크 식탁보 같은 생겼던 거. 지드래곤 그거는 식탁보 하고 나온 걸로. 식탁보 하는 걸로. 그리고 혹시 젤리 슈즈 기억하세요? 이것도 이효리가 신고 그래요? 나서 유행했었어요. 이효리도 신은 젤리 슈즈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왜 신었지 싶어요. 젤리 슈즈 신어보셨어요, 주디? 아니요. 저는... 저 초등학교 때 뭐예요, 젤리 슈즈가?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그 약간 실리콘으로 되는 아... 약간 플랫인데 이거 그냥 어린이 여자아이 저도 그 신데렐라 어린이 공주 여자... 그게 그걸 실제로 거죠. 유행했었다고요? 네. 어른 성인이 쓸 거라는 거요? 네, 진짜 거요? 어른 성인이. 그리고 그거 하이탑 운동화 빅뱅 때문에. 아 빅뱅 때문에 또 뭐 패션도 패션인데 노래에서부터 뭐 자기네 이름을 부르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있어. 네. 빅뱅, 렛츠고 뭐 이런 거. 그 지금 네. 따라하신 거예요? B to the I to the bang. 네. 자기네 이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때부터 많이. 그럼 다른 데도 이제 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박진영 씨께서 좀 해주세요. JYP 그리고 그 요새 이제 Gray 아시죠? 노래 앞에 나오는 거. JYP 한 번만 더 해주세요. JYP 이러잖아요. 수빈 죽어가는 것 같은. And Wonder Girls 막 이러잖아요. Wonder Girls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자기 이름을 이제 자기 노래 많이 표시하는. 근데 그런. 점점 트렌드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바뀌는 속도도 그렇고 네. 보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많이들 이제 벗고 나오죠. 여자들도 정말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요즘에는 조금 여자가 봐도 좀 민망한 것도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마티 씨는 웃고 있죠? 안 웃고 있어요. 네 본인들이 더 웃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그럼 노래도 뭔가 너무 수준이 맞아요. 좀 뭔가 안타까워요 좀. 오 그래요. 뭔가 노래 그것도 없고 그러면서 약간 그냥 다 이쁜 걸로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패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패션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많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그런 평을 많이 네. 받았단 말이에요. 노래들도 요새 보면은 불후의 명곡이나 막 이런 거에서 리메이크가 조금씩 해서 옛날 노래들이 다시 올라오는 추세들 아주 80년대 막 60년대 막 이런 요즘에 노래들. 이제 요즘에 별로 좋은 노래가 없으니까 예전 거를 리메이크해서 많이 듣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예전 노래가 진국입니다. 네. 김동률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아, 김동률 뿐입니까? 네. 뭐 다른 솔직히 조성모가 한때 투에븐으로 맞아요. 아 맞아요. 투에븐 이거 투에븐 모르면 그 당시에는 진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시나요? 아 조성모 목소리가 요새는 이런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럼 인기가 없어요. 나와도 이런 목소리는 솔직히 그리고 계속. 너무 소수인 거 맞아요. 네. 아... 옛날에는 진짜 다 체리 필터. 아 체리 필터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락커는 아직도 락앤롤 하시나? 락커의 스피릿, 락 정신. 이적도 있잖아요. 락 스피릿. 아, 달팽이. 근데 이적은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적 씨는 꾸준히 활동하셔서 몰라. 제가 이적 씨를 그렇게 당시에 안 좋아했었나요? 그래도 그 당시 때 인류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나 그나마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셔서 좀 인지도가 높아진 거지. 막 이렇게 인지도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제가 문명의 분명히 슬퍼집니다. 또 네, 네 정말 많네요. 정말 네. 많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하나 틀어드릴 건데 옛날 향수를 이게 불러 올 네. 말씀을 하세요. 옛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요즘에도 들어도 멋있는 신화 와일드 아이즈 틀어드리고 갈게요. 나를 만들었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지워졌어 예전의 나 나는 다시 오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을 You need a true rock rugged type fit I'll be holding the key Gotta be me All of the shit 나는 났어 나는 강해졌어 두고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What you really want from a guy like me I've been blowing the street Hit in my feet 오늘도 순진했던 눈빛과 결코 계산적일 수가 없던 모습도 내게만 보였던 걸 믿을 수 없니 없니 단 한순간도 내 앞에 거짓말은 없었어 그만 내게 줄 테니까 I know If you wanna make a win How you wanna be 너와 나를 해주고 싶어 Put you down for me 내 맘 속에 나를 잡을 수 있게 나를 쳐다봐 Put you down for me If you wanna make a super Put you down for me 그게 바로 나의 Only one on the show you the lights I know the lights I don't like But if it is so Let me show you some more 이제 분명해졌어 결코 네가 원했던 게 내 모습이 아닌 걸 굶주린 듯한 욕망들로 변해버렸지 진실 같은 진실과 사랑 없는 사랑 속을 헤매던 널 구하고 싶어 excited by danger. You're looking here, I know stranger to them things. They get in the player's way. Everything I got, that's why I'm standing here today. You can tell things, people look up to, now it's on you. You can do this any way you want. So they won't be falling, they go heart to heart. 나는 다시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을. 왕 눈이 개굴 개굴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라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애니메이션 그거 봤어요? 주지? 네. 진짜요? 그거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딱 그걸 했었어요. 왕 눈이요? 왕 눈이 개굴 개굴 어렸을 때 별명이, 별명이 왕 눈이었어요. 어 닮은 거 아니야? 오늘 특히 초록색이 가미된 옷을 입으니 네. 되게 닮았어요. 어렸을 때 많이 놀림 받았어요. 왕 눈이도 있었고 그 검정 고무신도 있었고요. 저도 검정 고무신 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때 다시 재방송해 준 것 같아요. 제 태권 부위가 뭐 다 들어보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봤어요. 태권 부위 달려라 하니가 제 때가 이렇게 끝물이었어요. 저도 막바지만 봤어요. 네. 은하초초 구구구. 네, 그 저 때였어요. 누구 거요? 제 때였어요. 아. 저는 끝물. 아, 끝물. 네. 그거를 요즘에 뭐 다시 해석한 걸 보니까 되게 네, 심오했어요. 심오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보죠. 그런 그리고 거. 이게 빠질 수가 없죠. 둘리. 아 둘리. 둘리가 제 때였네요. 제 때인데 좀 중반에서 후반이었죠. 저는 네. 나중에 재방송을 봤던 것 같아요. 줄리춤 되게 잘 추시네요. 저희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한테 줄리춤 한번 붙여주세요. 네. 저는 약간 포켓몬. 디지몬. 네. 디지몬 포켓몬이 딱 그 1세대가 저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저도 그래요? 봤어요. 저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커서 보셨나 저도 보죠. 봤어요. 그리고 세일러문, 웨딩 피치. 피치. 또 뭐 있죠? 세일러문은 제 때죠. 카드캐터 셰리 진짜 좋아했어요. 세일러문은 저 때인데. 아 세일러문 저 아 제가 언니가 있어서 세일러문 볼 수 있었나 보다. 아. 근데 세일러문도 지금 달려라 부메랑 아시나요? 아니요. 와. 달려라 한유도 아니고 미니카 달려라. 미니카 몰라요? 아니요. 와 하키스틱으로 미니카 조정하는 거 이거 몰라요? 그걸 왜 조정해요? 네. 하키스틱이 왜 필요해요? 미니카 조정하기 위해요. 근데 왜 하키스틱이에요? 아 미니카 몰라요 이거 바퀴 네. 직접 조립하는 조립차 몰라요 이거? 정말 몰라요. 와 아시죠 여러분? 제 때 세대 분들은 아실 거라 믿어요. 시리즈를 바꿨어야 됐어요. 약간 88, 92, 95로 나눴어야 됐어요. 네? 세대 차이로. 왜 그랬어요? 저 96이에요. 정말 왜 이러세요? 시청자들 앞에서 청취자들 앞에서 청취자들 앞에서 거짓말 하실 겁니까? 그다음 네 진짜 포켓몬은 지금 벌써 다시 유행하잖아요 포켓몬. 그쵸. 그래서 포켓몬 아니 유행 들어갔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들어갔어요. 네. 제가 얼마 안 갈 거라고 했죠? 네네. 저도 진짜 한 3일 미친 듯이 빠져있다가 네. 났어요. 햄토리. 햄토리. 아 햄토리. 선가드 아세요? 선가드? 케이캅스. 아, 아니요. 몰라요. 와 피코. 아니요. 피코 몰라요. 뭐예요? 아 진짜 핑구? 너무하다. 핑구 아세요? 핑구는 여기만 하고요. 뉴질랜드에서 틀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정말 햄스터, 햄토리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거 보고 네. 오빠랑 합심을 해서 햄스터를 키웠었어요. 네. 근데 끝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얼마 갔어요? 그게 애까지 낳는데 네. 그 햄스터가 엄마 햄스터가 애들 햄스터를 먹더라고요. 그게 제가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아우 이거 뭐예요? 아, 정말. 아 근데 아니 말하지 마요 아니요, 이런 거. 아니요 보호 본능이에요. 왜냐면 뭐지 주디가 먹는 게 보호 본능이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 애기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해칠 거라는 거에 그게 있어서 애기를 먹는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보호 본능이에요? 다른 사람부터. 네? 근데 그게 정말 12마리를 낳는데 많이 낳았다. 초반에 막 엄청 공격 저희로 공격하더니 그 핏줄도 잘라줬거든요. 네. 탯줄도. 아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 뒤에 보니까 내가 다 먹었더라고. 죽였더라고요. 아우 저 뭐. 네 죄송합니다 햄토리 아, 귀여운 햄토리 얘기하다가 햄토리는 해바라기씨 먹으면서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거 본인 얘기잖아요. 햄토리도 있고 너무. 리본도 있고 하면서 귀여운데 그러길래 왜 만화를 봤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왜 오빠랑 합심을 하셔가지고 보통 평생 합심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이랬지. 오빠랑 제가 잘못했네요. 그날 저 이제 애니메이션 끝나고 이제 옛날에 했던 드라마랑 시트콤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네.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라이벌 아세요? 라이벌이 뭐예요? 김재원 씨랑 소유진 씨랑 지금 백주부로 유명한 네. 백주부의 부인 네네네 알아요 누구 소유진 씨 네랑 예. 김재원 씨 금요일 밤의 살인 미소 김재원 씨 아시나요? 아 김재원 누구신지 알아요? 네 저도 누군지 아는데 한때 넘버 원이었어요 남자 중에. 알아요. 진짜 금요일 밤의 살인 미소. 저도 네. 좋아했어요. 네. 근데 무슨 그 내용인지 몰라요.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아마 김지현 씨가 약간 조직에 몸담고 있는 뭐 이런 사람인데 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김민정도 나오고 맞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저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네? 가을 동화. 아 그것도 얼마면 재밌죠.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지금 표정 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청취자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저희가 이제 아, 이게 네. 더듬어야 돼요. 얼마나 점점점 줄 수 있는데요? 그 아련 아련 아련 아련 그 송혜교가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문근영도 그때 확 떴고 원빈도 네. 떴고 송승헌도 떴고 최근에 나온 거요? 네. 어렸을 때 버전. 네. 아, 최근에 어렸을 때. 그 송혜교 씨가 나온 그 뭐죠 드라마가 송중기 씨랑. 태양의 후예. 송송 커플. 네.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송혜교 씨가 진짜 이쁜 얼굴이구나. 많이 공감하게 된. 그리고 특히나 요새 그런 류의 얼굴이 없는. 네, 요새 없어요. 네, 진짜로. 없는 미인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보이면서 네. 우아하면서 이렇게 통통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게 비율이 완벽하대. 원래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송혜교는 정말 많이 비슷하대요. 딱 5:5로 해서 정말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비율이 안 맞는 거 어떻게 눌러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송송 커플 너무 잘 어울렸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요새 김태희 씨를 지금의 김태희 씨를 있게 한 뭐죠? 맞춰보세요. 그 뭐죠? 맞춰보세요. 그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 진짜 좋아했어요. 신현주 씨였죠? 따당은 또 떠오는 거야 이거요? 네. 따당은 또 떠오는 거야. 권상우 씨. 권상우 씨 나왔죠. 네. 신현주 씨. 권상우 씨. 그다음에 그 뭐냐? 김태희 씨. 박신혜께서 박신혜님께서 아역 아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왜 기억이 안 나죠? 그 김지우. 아 최지우 씨. 아, 최지우 씨. 맞아 최 너무 지우 자신 있게 김지우. 김지우는 누구까요? 아 근데 지우 힘에가 지우 진짜... 힘에 아니요 그 지금 지우 힘에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한국 여 배우를 이렇게 휘어 잡는 그냥 원 거의 원톱. 그렇죠. 제 나이 또래 원톱. 진짜 최지우 씨 하면은 진짜 다들 이상형. 그니까요. 네. 진짜 옛날 여배우. 그러니까 옛날 노래도 옛날 노래가 좋고 여배우들도 진짜 옛날 여배우들이 짱인 것 같아요. 최지우 씨 예뻤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떡하려고? 아니요. 권상우 씨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따랑이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또 네가 거야. 그렇게 따움을 잘해? 뭐 있지 않나요? 네, 말죽거리 잖아서 좀 많이 흑역사를 남기셨죠. 이렇게 따당을 좀. 따당님. 어 진짜 지금은 뭐 손태영 씨랑 잘 결혼하셔서 그러면 그때 유행했던 유행어들을 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이 아 좀 그때 그때 스타일 그때 유행했던 애기야 애기야 아 맞아요 애기야 가자 왜 말을 못해 내가 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해요 유행어 네. 정말 신났다. 너무 재밌네요. 두 분이 모르실 법한 유행어인데 여보 나 내 양심 냉장고 탔어. 아니 이게 뭐는 예능이잖아요. 이게 아니요 양심 냉장고 그거가 이제 나름 한때 유행했어요. 모르세요 양심 냉장고? 네. 이게 이렇게 요새 보면은 그 이경규 씨랑 네. 그 어떤 PD랑 같이 무슨 상황을 만들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는 프로그램이 아마 이거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에요. 아 이게 그 이 프로그램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에요. 네. 보면 뭐 양식냉장고라고 이렇게 한 가지 그때 에피소드를 기억해 보자면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신호등에 가면은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멈춘 거 제대로 선 안에 멈추면은 이제 양심 냉장고 주고 이랬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밟고 넘고 이러거든요. 그게 MBC에서 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MBC에서 약간 느낌표 해가지고 맞아요. 여러 느낌표 사회를 바꾸려는 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MBC가 대단한 프로그램이네요. MBC가 대단한 문화 방송이니까 그랬나요? 문화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막 독서 이런 것도 많이 권장하고. 아 노래도 기억나는데. 추억의 노래도 있잖아. 아니죠. 로브하우스도 있었어. 로브하우스 기억나세요? 아 맞아 딴딴딴딴딴딴딴 MBC 문화방송 딴딴딴딴딴 제가 타 방송국을 지금 해주다니 이거 편집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 이게 너무 끝이 없네요. 네, 진짜. 저희가 물론 저희가 세대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네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가 시간이 심지어 빨간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다음 주에도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정말 네 심지어 저희 지금 온라인도 지금 다 가보지 못해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들어보시면 알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만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